touch of love, baby. Baby, baby, 지금처럼만 아름다워. 꽃을 든 남자, 그대 향기에 취해 난 또 몽롱해지고 꺾이지 말아줘 제발 너만 잡살 떠.